하시오.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는 그렇게 끝나지만 글쎄요, 왜 사냐는 질문을 받고 웃는 웃음은 아주 허한 가을의 낙엽 같은 웃음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계절 탓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좋은 일들이 없어서인지 요즘 쓸쓸해 보이는 웃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리 높여서 웃는 아주 맑은 웃음소리가 그리워요. 사람들은 이상한 통계를 잘 내죠. 이런 통계가 있네요. 갓난아기는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데 어른은 세어봤더니 하루 평균 15번을 웃는다. 위로 삼아 생각하자면 웃는 횟수가 줄어도 호탕하게 웃어넘길 일이라면 또 기꺼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라면 하루 15번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첫 곡은 한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5반에 재학 중인 최남순 양과 최남순 양의 어머니를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마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소설을 너무나 감명 깊게 받고 그것이 영화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그 소설을 읽어보면 프란체스카와 킨케이드가 춤출 때 라디오에서 이 곡이 흐릅니다. 고엽. 자, 오늘은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으로 띄워드릴게요.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어본 고엽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고엽이 과연 마디슨 카운트의 다리가 영화화됐을 때 삽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원작 안에 라디오에서 흐르는 이 음악에 맞춰서 근사하게 춤을 추는 장면이 있으니까 꼭 삽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틀러 안은경 씨가 말씀하셨던가요? 앞으로 영화 음악으로 될 그런 음악들을 미리 틀어주는 시간 마련하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그 첫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여하튼 이 고엽은 예전에 이브몽땅이 주연한 밤의 문에도 삽입됐었습니다. 최남순 양이 이 마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주인공으로 누가 뽑혔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죠. 그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짝이 됐습니다. 글쎄요. 영화화 됐을 때 얼만큼 잘 어울릴지는 미지수네요. 오늘 저희 영화음악이, FM 영화음악이 개편된 지 처음으로 이 코너를 보내드리게 됐네요.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자, 여러분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 영화음악이든 배우든 또는 그 밖의 것들 모두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동안 조금 아프느라고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시네마 천국을 보내드리느라고 이 시간을 한 번도 진행을 못했는데요.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의 질문을 그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CM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파헤쳐드립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Polygram. 미니쉘이 더 맛있어졌어요. 모양도 깜찍하고 더 예뻐졌고요. 이 예쁜 미니쉘을 오빠 필통에 살짝, 아빠 승용차에도 참 좋아하시겠죠? 블랙 러즈 미니쉘. 전요, 미니쉘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어,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두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야, 4번 답점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안락 이동의 조소연 양의 질문인데요. 영화 클래스 액션을 아주 재미있게 보았는데 그 여주인공인 메리 엘리자베스 마스트란투니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메리 엘리자베스 마스트란투니오는요, 1958년 11월 17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37이죠. 미국의 오크파크라는 곳에서 났는데요.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극에 몸담았고 대학에서는 오페라를 전공했습니다. 그 뒤에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수많은 뮤지컬에 참여했죠. 특히 연극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마리아 역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헐리우드의 눈에 띄어서 1983년에 영화에 데뷔합니다. 그 데뷔작이 바로 알파치노 주연의 스카페이스입니다. 거기서 참 처음에는 순진했다가 나중에는 말썽 많은 동생 지나 역을 맡았었죠. 그 뒤에 칼라 오브 마니에서 탐 크루즈의 애인으로 나왔었고 어비스, 또 클래스 액션, 로빈훗 등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특히 그 Consenting Adults,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영화에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죠. 지금은 또다시 브로드웨이로 돌아가서 연극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FM 영화 음악의 선곡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 곡도 들으시면 반하실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중에서 큐로즈가 부르는 곡 No Headstone on My Grave, 내 무덤에 비석을 놓지 말아라. 들어보시죠. Don't put no headstone on my grave. All my life I've been a slave, and I don't want the world to know. Here lies the fool who loves you so. Don't send no flowers when I'm gone. Just put me down and then move on. Just put me down and let me be. Free from all this misery. Now tell my mother not to cry. I'll see her in the by and by. Tell her that I'm finally free from all the trouble you caused me. Don't put no headstone on my grave. All my life I've been a slave. Just put me down and let me be. Free from all this misery.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김하나 양 친구 유진이와 듣기 어땠습니까?" 비록 생일 축하곡으로는 곡명이 조금 그렇지만 이 가을에 이거 녹음해놨다가요. 집에서 틈날 때마다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No headstone on my grave. 영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중에서 큐로즈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경기도 고향 마주 이동 강촌마을에서 조수영 씨는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영화 아이다호, My Own Private Idaho의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많이 잘려있는 것 같은데 원판의 상영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영화라는데 막상 출시된 비디오를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조세용 씨 말씀대로 상당 부분 잘려져 나갔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극장 개봉 때는 102분이었고요. 비디오와 레이저 디스크로는 104분에 출시됐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처음에 극장 개봉될 때 한 90분이 채 안 됐으니까 15분 이상이나 잘려나간 거죠. 15분. 근친 상간이나 동성애를 묘사한 장면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의에는 통과됐는데도 한 20분 정도 잘린 경우도 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 원래 3시간 9분짜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극장 개봉 시에는 3시간도 안 돼서 영화가 끝났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3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하루에 5회 이상 상영하기가 시간상 힘들죠. 극장 측이 이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는 난도질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는 게 극장 측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가위손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세영 씨가 주문하신 영화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들어보죠. 오늘은 에밀로 해리스가 부릅니다. 영화 아이다호에 삽입된 캐틀콜, 오늘은 아멜로 해리스의 음성으로 들어봤는데요. 진숙이와 남숙이의 생일입니다. 밥 많이 먹고 착한 어른 되길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하이텔로 배정현 씨의 축하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방배동의 이지은 씨와 하이텔의 정헌준 씨가 신청하신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띄워드렸어요. 최근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11월 중에 미국에서 개봉되는 영화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두 작품이 있는데요. 네일 조던이 연출하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인터뷰 with the Vampire, 그리고 캐넌 스브래너가 연출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둘 다 괴물 영화죠. 흡혈귀로 분장한 톰 크루즈와 괴물로 분장한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 대결이 주목거리인데, 이 두 가상의 괴물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여러 번 영화의 소재로 쓰여왔는데요. 이 두 괴물이 둘 다 한날 한시에 창작됐다는 거,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들이 언제 탄생했느냐. 1816년 여름 스위스의 한 별장에는 상당한 그 유명 예술인들이 모였었습니다. 시인 바이런, 여류 작가 메리 쉘리, 또 역시 작가인 폴리도리 박사 등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아주 심하게 치던 날 밤에 일행은 밤새 모여 앉아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메리 쉘리는 프랑켄슈타인을, 또 폴리도리 박사는 뱀파이어를 착상한 거죠. 그리고 180년 뒤에 이번에는 영화로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닐 조던의 뱀파이어는 여성 작가인 앤 라이스의 작품이고요. 케네스 브레너의 프랑켄슈타인, 역시 여성인 메리 쉘리의 오리지널을 각색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12월 중에 한 달 있으면 정면 대결을 벌일 예정이라는데요. 자,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 하나 들어보죠. 하이텔의 박상현 씨가 신청해 주셨죠. 아마 그 양유청 씨나 신재철 씨 두 분 중에 한 분도 이런 곡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웨인스 월드 2 중에 삽입된 에드가 윈터 그룹의 노래 프랑켄슈타인 띄워드립니다. 네. 요즘에 저의 FM 영화 음악 이 스튜디오 안이 썰렁하지가 않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데요. 이번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셨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를, 최신 영화를 가장, 외국 최신 영화를 가장 먼저 접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최신 영화를 접하시는 항공사 승무원 한 분 모셨습니다. 강수빈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MBC는 처음이시죠? 네. 네. 자, 좋은 영화 소식 정말 따끈따끈한 것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뭔가요? 네, 오늘은 그 The Specialist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실베스터 스텔론과 샤론 스톤이 주연한 영화죠? 네, 두 주인공 으로도 이미 화제를 모았고요. 네. 그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죠. 네. 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도대체 몇 개국이나 여행을 하셨어요? 나라로는 한 20여 개국 되고요. 네. 도시로는 한 50여 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야, 그렇다면 그 도시마다 영화관도 참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네네. 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몇 개 그 도시의 영화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가장 그 영화가 많은 곳 하면 일단 미국이지요. 네. 미국 중에서도 이제 앵커리지 그 알래스카 주에 있는데 거기는 세금이 없는 주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도 굉장히 좋은데 그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세일을 했어요. 영화값을 저희 나라에서는 할인을 안 하죠. 아, 입장료를. 네. 입장료를 네. 그 4달러로 그 세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관객들이 몰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래 미국에서 또 6시 이전에는 네. 그 반값으로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네. 6시 이후에는 7불 50 정도 하고요. 그 전에는 한 3불 50 정도로 할인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영화를 봤는데 44번가 브로드웨이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6,500원 돈이요. 그 정도 그 가격인 영화인데 재밌는 것은 그 예전에 나 홀로 집에 네. 그런 영화가 있었죠. 네. 거기서 그 두 명의 도둑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에스케이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범인들을 잡는 것처럼 매표소 앞에 크게 사진을 붙여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세금이 그 비싸가지고요. 5불 50 정도 하고요. 파리의 영화관은 개선문이 있는 곳에 그 미국 영화 상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지 5라는 거리에 가면은 미국 영화를 가장 많이 상영을 하고요. 43 프렌치 프랑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0원 정도. 비싸네요. 워낙에 좀 물가가 비싸죠. 네.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은 10 도이치 마르크로 한 5,000원 돈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카이제 거리에 극장이 있었는데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는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 극장에 한 50석 정도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로 가면요. 그 호주 달러 한 11.5 되는데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6,2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네. 학생과 어린이 이렇게 또 가격 차이가 있고요. 재밌는 것은 12달 동안 네. 그 10개의 티켓을, 극장 티켓을 한꺼번에 사면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원래 115불 정도 하는 것을 35불 정도 깎아서 80불에 그 영화 그 표를 구입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도시 영화 그 입장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싼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가장 제가 외국 영화를 보면서 좋은 거는 미국 영화관에 그 미국 사람들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네. 의자가 넓고 네. 굉장히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래서 잠이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한번 네. 그 비행을 하다가 갔는데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영화가 서부 영화였나 봐요. 총소리가 네. 나더라고요. 네. 중간에 한번 깼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영화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외국에는 안표상 없습니까? 안표는 없습니다. 그래요? 워낙에 극장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서 많이 본다든가 그런 때는 진짜 어떤 그 축제일이나 그런 때 외에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극장 문화는 그럼 우리보다 좀 성숙된 셈인가요? 그렇죠. 영화 제작도 많고 극장도 많고 그들의 아마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영화관 안에 들어가 봐도 각국의 음식 문화를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영화 보면서 팝콘들 먹잖아요. 네. 외국의 경우는 각국마다 어떤 음식이 또 따로 있습니까? 주로 팝콘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봉지로 담겨진 네. 그런 팝콘을 많이 하죠. 근데 미국에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흔히 보듯이 아주 커다란 통에다가 네. 또 콜라도 굉장히 큰 콜라를 마셔요. 그래서 이제 버터를 치겠느냐 말겠느냐 하면은 이렇게 액체로 된 버터를 굉장히 듬뿍 쳐줍니다. 그래서 그 큰 통을 안고 먹고 있으면 그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꼭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좌석 밑에 팝콘, 뭐 콜라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도 그 미국 영화를 봐서 그런지 꼭 팝콘을 즐겨 먹는 네.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극장 문화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네. 잊을 수 없는 극장이 나온 영화 아시죠? 시네마 파라디소. 네. 네. 그 음악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죠. 시네마 천국 중에서 사랑의 테마 듣고 얘기 계속합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항공사 승무원인 강수빈 씨 모시고 최신 영화 소식 듣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그 영화 얘기 좀 해주시죠. The Specialist. 네, The Specialist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전문가라는 뜻이 되겠죠. 네. 예, 액션 드릴러물이고요. 원어사 배급입니다. 감독은 루이 로사 감독이고요. 음악은 존 베리가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이 주연 배우들일 텐데요. 네.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미국 근육질의 자존심이죠. 네. 근데 요즘 그 실베스터 스텔론 그 48살이라고 하는데 22살의 오스트리아 출신 모델 안드레아 와이저와 그 많은 연문을 또 네.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샤론 스톤 좋아하세요? 아니요. 근데 이 배우가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요염한 여배우로 꼽힌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화물가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슬리버라든지 네. 그 계속 끊임없이 영화를 그 하고 있죠. 하죠. 예, 네. 그래서 벌써 올해로 37살인데요. 네. 굉장히 그 뭐랄까 청순하지는 않지만 요염한 것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그런 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샤론 스톤과 실베스터 스텔론의 연문설은 사실입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 줄거리상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으로 네. 나옵니다. 줄거리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영화는 그 폭발물 전문가인 네. 레이가 실베스터 스톨론이 그 어릴 적 부모의 살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 복수를 위해서 범인들에게 접근한 샤론 스톤, 메이 멀로를 돕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주인공의 폭발물 전문가인 관계로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끝없이 폭파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중간 부분에서 레이가 메이의 부모 살인자들을 한 사람씩 그 처치하는 장면 중에서 자동차 폭파 장면에서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차 위로 튀어 오르면서요. 네. 그 화염에 휩싸인 그 모습이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그 장면은 뭔가요? 무슨 인형 같은 걸로 한 건가요? 아니면... 네, 인형 같은 건데 아. 굉장히 특수하게 처리를 했고 그게 네. 슬로우 모션으로 네. 그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네. 굉장히 잘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샤론 스톤 메인은 그 복수심으로 그 옛날의 범인에게 연인으로 다가가지요. 그래서 그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실베스터 스텔론이 그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폭발물 전문가인 관계로 진짜 그 많은 폭발물이 있는데 커피잔 그리고 사진이 달린 목걸이 네. 심지어 볼펜까지도 모두 폭발물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재밌겠네요. 네네. 찾아보면. 그래서 그 애인은 그 커피를 마시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예. 나중에는 일에 의해서가 아닌 사랑으로 복수를 돕게 된 레이는 오히려 메이보다 더 치밀하게 범인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 그런들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실베스터 스텔론과 샤론 스톤의 압도적인 러브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실베스터 스텔론의 근육질에 운동하는 모습과요. 네. 샤론 스톤의 그 관능적인 모습을 한 커트씩 교차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 둘의 사랑하는 모습에서 그 뒷면 나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네. 샤론 스톤의 의상도 굉장히 볼거리였는데요. 주로 하얀 의상을 많이 입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뭐 헤어스타일도 그 슬리버에서 약간 짧은 단발이었는데 네. 어깨까지 길렀다든지 굉장히 의상과 그 표면적인 볼거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하얀 의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초적 본능의 환상을 아직 버리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결국에 네. 그 네트 그란트라는 제임스 우드가 그 샤론 스톤과 실베스터 스톤을 쫓다가 마지막 한 판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현지에서 평가들은 어때요? 네, 이 영화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샤론 스톤과 실베스터 스톤의 그 어떤 연기력이라 보다는요 네. 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USA Today지에서는 F를 줬어요. 예. 그리고 Entertainment Weekly지에서 C+를 줬고요. Audience Across the USA에서 B-. 그래서 총 7개 신문 잡지사에서 평가로 평균 C-를 받았습니다. 낙제네요, 낙제. 네. 좋은 점수는 아니었죠. 그런데 항상 그 평론가들의 평과 일반 관객의 평은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뭐 재미있다라는 평이 있어요? 네. 그래서 10월 21일자 탑10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뉴욕포스트지에서는요. 이 영화를 폭풍이다. 너무 재밌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자에서는 근데 2위로 밀렸어요. 네. 1위가 펄프 픽션이라는 존 트라볼타 영화가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퍼펙션이 예. 올라갔군요. 네. 굉장히 그 샤론 스톤과 실베스터 스톤의 액션도 많이 돋보이는데 샤론 스톤도 그 전화기를 네. 갑자기 그 전화를 걸고 있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뺏고 그 여자가 달라니까 한 방에 주먹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액션도 볼 수 있었고요. 네. 실베스터 스텔론이 버스에서 그 불량배들을 버스 밖으로 던지기, 밀기 이런 네. 것들로 그 굉장히 액션 스타다운 그런 재밌는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몸 보여주기가 많고 이렇게 몸으로 승부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감독이 그것들을 잘 요리했는지 재미있게 요리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이애미의 그 아름다운 배경이 네. 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킬링타임으로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수빈 씨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최신 영화들을 빨리빨리 보셔서. 자, 다음에는요. 네, 더 재미있는 영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강수빈 씨가 항공사 승무원이신 강수빈 씨가 소개해 주신 영화 The Specialist 중에서 주제가 들어보죠. Turn It Around, Gloria Estefan이 부릅니다. 대구 동구 신암일동의 이창석 씨, 도봉구 방학일동의 조현석 군 잘 들으셨습니까? 자, 아까 신청곡이 중간에 나가서 말씀도 못 드렸네요. 경기도 남양주 군 외부 와보옥 율석 1위의 숨은 애청자 황인옥 씨는 이 곡 어떠셨나요? 스페셜리스트 중에서 글로리아 에스테반이 부른 Turn Beat Around였습니다. 자, 인천 북구 신곡 4동에서 유승현 양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영화 메이저리그에서 주인공 탐 베린저가 전 부인을 미행할 때 길모퉁이를 돌아서면서부터 나오던 곡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 부인 역의 배우는 르네 루소가 맞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릴까요? 해결해드릴까요? 이 질문 내용을 보니까요, 유승현 양은 영화 음악에 대한 센스가 상당히 뛰어나신 분 같아요. 대부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Wild Thing이라는 노래를 찾게 되는데요. 유승현 양이 알고 싶은 그 곡은요, 뭐냐면 Most of All You라는 곡입니다. 영화 음악을 맡은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작곡했고 빌 메들리가 불렀는데요. 그 빌 메들리는 Dirty Dancing의 주제가였던 Time of My Life를 부르고 또 Ghost의 Unchained Melody를 불렀던 Righteous Brothers의 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영화 메이저리그에서 탐 베린저의 전부인으로 나오는 여배우는요? 네, 맞습니다. 르네 루소예요. 탑 모델 출신이고 우리에게는 프리잭, 리터 웨폰 3, 그리고 인 더 라인 오브 파이어, 그러니까 사선에서 이런 영화 등으로 잘 알려진 여배우죠. 자, 유승현 양께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중에서 빌 메들리가 부르는 무엇보다도 당신, most of all you. I'll have it all. If most of all there's you.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여러분이 질문하실 곳, 그곳의 주소는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많은 많은 궁금한 것들 물어와 주십시오.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시즌은요. 광주동구 학동의 세용식께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편한 밤 되십시오.